너는 내 세상이었어 baby. 너는 첫사랑이었어 maybe. 이젠 계속 행복해도 돼. 나는 너를 못 잊었어 sadly. 사진 속 날 보는 너는 참 예뻤다. 달려와 안기는 너는 참 예뻤다. 내 품에 잠드는 너는 참 예뻤다. 그 계절 그 시간 우린 참 예뻤다. 살며시 날 보는 눈은 참 예뻤다. 뒤돌아 흘리는 눈물도 예뻤다. 잘 말하지만 인사도 예뻤다. 그 계절 그 시간 우린 참 예뻤다. 네 손, 네 코, 입술 다 좋아. 네 볼, 미소 이젠 다 너와 약했지. 다시 혼자가 됐지. 멀리 혼자 걷겠지. 너만 좋으면 됐지. 너랑 꿈에서 깼지. 원래 이랬지. 전부 망치지. 난 도망치지 마. 너는 울지 마. Baby you'll be fine. 추억 깊은 속 나만 잊지 말아줘. 사진 속 날 보는 너는 참 예뻤다.